빌딩의 그림자 황혼이 짙어갈 때 성스럽게 들려오는 성당의 종소리 걸어오는 발자국마다 눈물 고인 내 청춘 죄 많은 과거사를 뉘우쳐 울 적에 오 산타 마리아의 종이 울린다 미사가 들려오면 가슴 깊이 젖어드는 아베 마리아 흰눈 위에 발자국마다 눈물 고인 내 청춘 한마음은 과거사가 나를 울릴 적에 오 산타 마리아의 종이 울린다